저녁은 뭐 먹지? 하는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코너 디비어 밥상.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뭔가요? 네, 액션 SF 스타트렉 비욘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이 제가 사실 저번 주 방송 끝나고 윤영 씨한테 물었어요. 윤영 씨 다음 주 영화 뭐 할 거예요? 이랬더니 스타트렉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번에는 보고 오려고 사실 물어봤던 거거든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못 본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3편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 전작들을 못 봤거든요. 그랬군요. 선뜻 볼 용기가 안 났습니다. 네. 사실 네. 그런 걱정 많이들 하시죠. 시리즈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전작을 안 봐서 못 보겠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네. 저처럼 뭐 그건 그거고 이 영화 재밌어 보이니까 한번 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도전해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어...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이전 영화들하고 스토리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에피소드라서 처음 보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메인 이벤트하고 상관없는 대사라든지 캐릭터들의 관계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전편을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100% 즐길 수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안 봐도 상관없지만 일단 재밌으니까 봐라 이거죠. 맞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본 시리즈이거든요. 네. 제가 우주를 되게 좋아해요. 공상과학 이런 거. 네. 근데 또 우주나 SF다라고 하면 바로 이 시리즈 스타트렉을 빼놓고는 얘기를 못해요. 이게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게 3편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리부트된 영화 3편인데요. 네. 이번에 개봉한 스타트렉 비욘드는 스타트렉 시리즈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1966년에 TV 드라마 시리즈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트레키라고 불리는 거대한 팬덤을 형성을 하면서 50년 동안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요.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서 정말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패러디가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진짜 50년이라고 하니까 엄청 오래됐는데 저는 몰랐네요. 네. 이게 뭐 그냥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예능이나 이런 데에서 한 번씩 나왔을 거예요. 이 스타트렉의 요소들이. 근데 그걸 알고 보면은 아 이거구나 라고 확 알 수 있고 이게 드라마로 쭉 이어져 오다가 2009년에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리부트해서 영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서 영화를 세 편째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타트렉 더 비기닝, 스타트렉 다크니스에 이어서 이번에 3편 비욘드가 개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스타트렉 하면은 약간 스타워즈 느낌이 나요. 이게 이름도 비슷하고 또 시리즈도 되게 오래됐고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 SF의 양대산 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세계 5대 팬덤 이런 거 하면은 트레키 팬덤이 꼭 꼽히기도 해요. 이게 또 오래된 시리즈이기 때문에 쌓여있는 자료도 많아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 예를 들면 그 스타트렉에 등장하는 가상의 종족 외계인 클링온이라는 외계인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걔네도 말을 하니까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팬들이 실제로 배우고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대박. 이게 가상의 언어를 실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어 체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게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그 언어학자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팬들이 썼던 거나 뭐 작품에서 썼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완전하게 어휘, 문법, 발음이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로 코미콘에서 만난 스타트렉의 그 두 팬이 영어로 이제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클링온어로 서로 대화를 했대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뭐 기껏 해봐야 뭐 드라마에 나온 대사 몇 줄 정도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게 대화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하면 이 클링온어로 수다를 떨다가 마음이 너무 잘 통해서 둘이서 결혼을 했대요. 너무 신기하다. 짱이죠. 진짜 놀라운데요. 저 정말 그걸 보고 아 정말 이 팬덤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네요. 더 흥미로운 거는 스타트랙이 실제로 현대과학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이게 가상의 공상과학 작품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쵸. 이게 현실 과학기술에 정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화였다라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이게 그래서 좀 그 스타워즈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뭐 안 그렇다라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블랙홀이라는 용어가 공식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스타트랙에서 먼저 블랙스타라는 용어로 그 개념을 사용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스타트랙의 승무원들이 교신을 할 때 사용하는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모토로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휴대폰의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폴더폰 썼잖아요.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네네네네. 거. 그 형태가 스타트랙의 커뮤니케이터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만든 거래요. 애초에. 그래서 그걸 오마주해서 탄생한 게 폴더폰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쯤 되면 거의 뭐 영화 감독이 아니라 과학자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아이패드, 갤노트 같은 그런 타블렛 컴퓨터 있죠. 네네. 그것도 스타트랙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하고요. 어머 세상에. 음악을 그 CD나 LP 말고 MP3 같은 파일 형태 데이터로 듣는 방법도 스타트랙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소름. 그리고 이제 빛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워프 드라이브 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실제로 가능하다고 해요. 물리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서 얼마 전에 밝혀졌대요. 네. 그래서 막 기사도 막 스타트랙의 워프 드라이브 현실 가능성 막 이러면서 기사가 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 스타트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연구를 하기도 한대요. 이쯤 되면은 이 영화 만드신 분이 미래에서 오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진짜. 그니까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웃긴 에피소드도 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긴 했는데 네. 미국에서 최초로 우주 왕복선이 제작이 되었을 때 네. 그 나사에서 이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걔네가 컨스티튜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40만 통이 넘게 이름을 바꿔라. 왜 우주로 가는데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이상한 이름을 붙이느냐. 스타트랙의 우주선인 엔터프라이즈로 이름을 바꿔달라. 라고 40만 통이 넘는 편지가 와서 결국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가상의 작품이 현실을 바꾸는 사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40만 통 보낸 사람들도 대단하고 그걸 또 바꿔준 미항공 우주국도 대단하고 정말 대단하네요. 그만큼 정말 미국 문화라든지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되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또 그냥 괜히 그냥 뭐 이런저런 뭐 별거 없는 오락 영화 뭐 오락 드라마 이랬으면 안 그랬겠죠. 네. 굉장히 작품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게 처음에 방영을 한 게 스타트랙 디 오리지널 스토리 해가지고 TOS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요. 네. 이 TOS가 방영할 당시에 미국 사회에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문제를 많이 다뤘다고 합니다. 인종 문제라든지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화합의 메시지를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까 50년 전에 새로 나왔던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그 시대에 흑인 여성이나 동양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게이 배우를 주연으로 발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유색인종이 미국 TV에서 전문직으로 등장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TV 역사상 최초로 흑인하고 백인하고 키스신이 등장한 작품이기도 하대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좀 보기 힘든 구성이잖아요. 그쵸. 보통 백인 남성들이 굉장히 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렇죠. 그런 인물들인데 정말 이게 50년 전에 그런 조합이었다니까 정말 미래를 앞서가신 세상을 앞서가신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조합이 되게 충격적이었고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그런 좀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약간씩 희석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면서 인종 및 소수자 차별, 제국주의, 뭐 생명공학 윤리 이런 걸 논하는 스토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공감하고 얘기할 바가 많아서 인기를 더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이제 리부트된 영화 시리즈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좀 더 액션 SF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듣고 보니까 단순 오락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오랫동안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또 현실적인 공상과학 이야기에다가 또 그런 현실을 반영한 캐릭터 스토리 또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50년간 꾸준히 사랑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처음에 이 영화 윤영 씨가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아 그냥 뭐 공상과학 영화겠지 했는데 굉장히 흥미가 생깁니다. 다행입니다. 네, 영업 성공하셨어요. 네. 네, 진짜 제작자랑 배우들도 진짜 뿌듯해할 것 같고, 정말 자신의 작품이 반백년 동안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작품이 얼마나 있겠어요. 맞아요. 정말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막 우리나라 대통령도 막 내 작품 얘기하고 막 내 대사 패러디하고, 정말 배우들이 진짜 원로 배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시리즈가 길어지다 보니까 스타트랙을 좀 떠나신 배우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영화의 팬이라면, 시리즈 팬이라면 이번 영화에서 좀 마음 찡한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항해사 체콤 역을 맡은 젊은 배우 안톤 옐친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영화 개봉을 한 달 남긴 시점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좀 많은 안타까움이 있기도 했고요. 되게 젊은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리즈가 쭉 이어지면서 계속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떠나버려서 많은 팬들이 슬퍼하기도 했고요. 또 스타트랙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의 원조 스팍 역할을 맡았던 레너드 니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분도 역시 올해 초에 폐질환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정말 팬들의 상심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너드 니모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영화 중간에 이제 좀 추모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넣기도 하고요. 네. 엔딩 크레딧에서 두 배우를 추모하는 그런 글귀를 띄우기도 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찡하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체콥이라는 캐릭터는 앞으로도 쭉 나와야 됐던 그런 메인 캐릭터 중 하나라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시리즈 볼 때마다 되게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시리즈 시작 50년이 된 영화 스타트랙.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는 스타트랙 비욘드인데요. 역사가 깊은 작품이라서 시리즈 소개만 하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스타트랙 비욘드. 오늘의 영화 본격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배경은 23세기 2263년의 우주이고요. 위험한 미션들을 무사히 수행한 후에 평화롭게 우주를 항해하던 우리의 엔터프라이즈 O 최첨단 기지에 가서 쉬던 중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좌초된 함선을 구조하러 가요. 그랬는데 이제 미지의 적에게 사상 최대의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함선이 붕괴되어 버리고 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적에게 납치당해서 낯선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는데요. 함선과 대원을 잃은 우리의 주인공 커크 함장이 모두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깔끔한 스토리네요. 영웅적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영화 재밌는 부분은 계획 세우고 진행하고 하는 건 서브 캐릭터들이 다 해주고 주인공은 이제 숟가락만 딱 얹는 그런 거예요.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인공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을 등장시켜놓고 주인공 혼자서 다 해버리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너무 뻔하고. 맞아요. 보통 헐리우드 액션들이 좀 그런데 이건 되게 색다르네요. 그렇죠. 스타트렉은 조연 캐릭터들의 비중이 좀 낭낭하다 하는 게 되게 좋은 부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한 명만 보고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시리즈 자체를 좋아하게 되지 않나 싶고요. 또 비기닝하고 다크니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두 작품이 대원들의 성장, 개인적 딜레마,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스타트렉 비욘드는 시리즈 최초로 무너진 엔터프라이즈 호로 인해서 각기 다른 곳에 불시착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되게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곳은 내 옆에 팀원뿐이다 라는 설정 덕분에 팀플레이가 더 견고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보통 이렇게 인기 있는 TV 드라마 시리즈들을 좀 보면은 그렇게 팀플레이가 강조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등장인물들의 케미가 살아있는 그런 작품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스타트렉도 캐릭터들 조합이 되게 좋아요. 주인공인 커크 함장은 약간 바람둥이, 좀 가볍게 굴지만 사실은 막 되게 함장으로서 엄청난 막 책임감을 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막 희생하고 고뇌하고 막 이런 캐릭터고요. 또 부함장 스팍, 이 사람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혼혈. 벌칸이라는 외계인인데 얘네 종족의 특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감정을 통제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도 되게 좀 이성적이고 차가운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약간 츤데레 같은 그런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인간미 넘치는 주치 본즈라는 캐릭터가 있고 또 약방의 감초 역할을 맡는 이제 엔지니어 담당 스캇 아저씨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자 캐릭터로는 몸매가 엄청 좋고 능력이 엄청 좋은 우후라라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흑인 여성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완전히 다른 특성의 대원들이 모여서 정말 팔색조 같은 매력의 팀플레이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윤영 씨는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꼽기가 제일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재미 인간미 넘치는 주치 캐릭터 본즈가 제일 좋아요.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또 주인공 커크 함장님 네. 그 역을 맡은 배우 크리스 파인이라는 배우인데 외모가 정말 대단해요. 디즈니 왕자 같은 그런 얼굴이거든요. 저는 그분으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정말, 얼빠거든요. 네. 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딱 잘생긴 미국 쾌남 이런 느낌? 나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적당히 덩치가 벌크업 되어 있고요. 네. 금발에 파란 눈이에요. 어머 세상에. 씩 웃는 게 진짜 네. 여심을 저격하는 그런 얼굴인데요. 정말 그 눈알 요정이라고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아, 나 이분 알아요. 아우, 잘생겼죠? 아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말요? 아, 그래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디즈니 왕자? 디즈니 왕자? 그 파란 눈이 진짜 스크린에서 보면 심장을 꿰뚫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그래요? 막 눈썹 막 위아래 사라락 해가지고 막 그래서 그 눈 마주치면 진짜 아 그래 막 우리 함장님이 다 해주실 거야. 막 우리 함장님은 막 나뭇잎 한 장으로 대동강을 건너고 막 이럴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분 되게 외국 배우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눈이 깊잖아요. 네네네. 네, 이분이 참 그렇네요. 사진을 보니까. 그렇죠. 정말 그 깊은 아이홀 속에 숨겨져 있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그의 눈동자 같지 않을까. 정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장면 그냥 지나가는데 되게 심각한 장면인데 네. 그 커크가 클로즈업 됐을 때 정말 눈동자가 파랗게 빛나거든요. 네. 일부러 보정을 그렇게 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지금 그분 때문에 이 영화 추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번 영화 스타트렉 비욘드 진짜 좋은 시리즈 작품이에요. 이게 그 우주 공간 정말 넓지 않습니까? 네.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펼쳐지는 그 전투 액션이 정말 스펙터클하고요. 진짜 쫄깃한 재미가 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적의 우주선이 되게 정말 독특한 대형을 보이거든요. 네. 미세한 입자로 분리가 되었다가 일제히 모여서 공격을 퍼붓는 그 모습이 정말 규모가 있는 액션을 선사를 하고요. 진짜 눈 뗄 수 없는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윤영 씨 액션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할리우드의 자본력이라는 게 액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자본의 끝은 액션입니다. 펑펑 터지고 이래야 좀 아, 내가 큰 스크린에서 영화 볼만 난다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우주라는 공간이 사실 어떤 것을 상상하든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설정인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과학의 날 이럴 때 뭐 사생대회 하면은 그림 그리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어, 당연히 기억나죠. 어떤 거 그리셨어요? 근데 좀 뻔하죠. 항상 그 돔 같은 거 그리고 돔 안에 이제 뭐 아파트 그리고 자동차 막 날아다니는 거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때 막 상상할 때 뭐 2020년 배경 이랬잖아요. 어, 근데 4년밖에 안 나왔어. 2020년. 사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미래일 줄 알았는데 맞아요. 사실 지금 보면 그때랑 별 다를 것도 없고 아직 뭐 전기차도 안 나온 마당에 맞아요. 자동차도 여전히 도로로 달리고 있죠. 저는 한 이쯤 되면은 막 순간이동 확확 하고 막 원하는 데 바로바로 가고 투명망토 같은 거 막 발명돼가지고 막 쓰고 다니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사실 기술은 다 있잖아요.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면 한 2050년쯤 되면은 상용화가 되려나?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지 않을까. 그래. 스타트랙은 23세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한 200년 뒤인 거죠. 그 정도면 그래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두 세기가 지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가 없잖아, 이 세상에. 그건 그렇죠. 그래도 뭐 상상만으로 기쁘지 않나요? 2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별세계인데 그쵸. 기술 발전 속도는 사실 계속 빨라진다고 하니까 그때는 진짜로 달에 가보고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 그때까지 살 수도 있지 언니 막. 그런가? 막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서 내가 죽기 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들 중에서 뇌를 젊은 사람 몸에 이식하는 그런 영화들. 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거 임상실험 지원해가지고 실제로 막 200년 뒤에서 살아남아 있어서 막 빨간 버스 와가지고 홀홀 여러분 제가 200년 전에 여기에서 2300년에 뭘 하고 있을까 상상하였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어이 되게 재밌네요.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아, 저는 진짜 어떻게든 미래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 저도요. 진짜 2020년에 의미 없다. 어, 진짜 의미 없다. 네. 아무튼 어쨌든 네. 스타트랙의 묘미가 이런 거죠. 우리는 절대 살아서 볼 수 없는 광경을 정말 우리가 항상 상상해오던 그런 모습을 스크린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우주공간에 떠있는 아까 말했던 그런 돔에 들어있는 아파트 같은 네. 그런 인공기지라든지 순간이동하는 거대한 우주선이라든지 다양한 종족의 외계인들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어릴 적 동심이 채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왠지 우리 윤영 씨의 어릴 적 동심은 잘생긴 함장님을 보면서 설레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뭐 애나 어른이나 예쁘고 잘생긴 거 좋아하는 건 똑같지 않겠어요? 맞아요. 커크는 심지어 외계인한테도 인기가 많습니다. 잘생겨서. 오, 잘생겼어요? 네. 어, 이 영화 꼭 봐야겠네요. 자꾸 얼굴로 빠져요, 우리. 네, 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네. 네, 우리 이 영화 스타트랙 비욘드 스펙터클한 액션, 생생한 CG,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과 적재적소에서 빵 터져주는 유머까지 깔끔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훌륭한 우주 액션 SF 영화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독립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작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전작인 비기닝과 다크니스 꼭 보셨으면 하는 이 덕후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윤영 씨 마음 잘 알겠습니다. 제가 꼭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타트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 굉장히 재밌는 영화일 것 같아요. 특히 눈이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정말 아름다운 함장님.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재밌는 영화 봤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맞습니다. 오늘은 어디인가요? 어디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거죠? 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맛집 이대 앞에 있는 소녀방학관입니다. 여기 들어봤어요. 윤영 씨가 같이 가자고 몇 번이나 했는데 못 갔죠, 같이. 맞습니다. 네, 건강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맛집 체인인데요. 드디어 이대 신촌 지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대 정문 바로 옆에 있는 골목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그때 윤영 씨가 말씀하시길 요일에 따라서 메뉴가 바뀐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료의 신선함을 위해서 요일별로 두 가지 메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월, 수, 금, 일에는 산나물밥과 찬명란 비빔밥,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산나물밥에 장아찌 불고기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메뉴를 미리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격도 착한데요. 산나물밥은 6,000원이고요. 찬명란 비빔밥, 장아찌 불고기밥은 8,000원입니다. 진짜 딱 한 살인 창으로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특이해요. 소녀방학관. 그렇죠. 이게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모두의 마음속에는 소녀가 있다라고 해서 소녀방학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따라준 청정재료, 엄마가 알려준 담백한 요리법으로 음식을 만든다라는 컨셉을 잡고 있는데요. 이 컨셉에 딱 맞게 각 메뉴의 원재료가 어디서 온 건지 메뉴판에 써놓았어요. 보통 우리 요즘 식당 가면은 뭐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이고 사실 우리나라 국내산이 많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믿음이 가네요. 그렇죠. 이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산나물밥의 경우에는 월산댁 뽕잎, 일포댁 취나물, 진보정미소 도정햅쌀, 방이순 할머니 간장, 장순분 어르신 들깨로 짠 들기름 등등이 들어가고요. 장아찌 불고기밥에는 김주리 할머니의 수제 무장아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실명으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정감도 가고 재밌어요. 귀엽죠, 또. 네, 귀엽고 정말 방이순 할머니, 우리 옆집 할머니일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네, 진짜. 뭐 우리 앞집 할머니가 해준 밥일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원산지를 표기하는 게 그리고 또 좀 특별한 뜻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이게 농촌 지역의 사람들을 돕고 서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건강한 밥집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대 졸업생분 중에서 네. 학교를 다니다가 귀농을 해서 좀 네임드가 된 분이 있거든요. 아, 네네. 생생농업유통의 김가영 대표님인데요. 네, 맞아요. 이분 항상 학교에서 뭐 채플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네. 이대 사회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20살에 새내기 때 1점대의 학점 학고를 받은 뒤에 서울에서 내가 할 일은 없겠다 해서 대구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르신들이 농사 짓는 걸로 경쟁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거 해달라라고 해서 유통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판이 커져서 유통업체를 차리게 되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사람과 지역을 좀 유기적으로 소통하게 할 방법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게 소녀방학관이라고 합니다. 저 방금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아, 그분이 하시는 게 소녀방학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아까 웃었던 게 20살에 학고 받고 서울에서 내가 할 일은 없겠다라고 해서 귀농을 하셨다고 해서 너무 귀엽다 이랬는데 그 소녀의 그때의 결심이 소녀방학관이라는 결실로 맺어졌네요. 그렇죠. 진짜 농사를 짓고 유통을 하고 밥까지 지어먹는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분 인터뷰를 몇 개를 좀 찾아서 봤는데 정말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보다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웃긴데 정말 생각이 깊으시고 진짜 더불어 사는 삶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정말 본질적인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한 번쯤 다들 찾아서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의 꿈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서울 사람들은 농촌에 비해서 쥐는 돈은 많은데 음식은 훨씬 안 좋은 걸 먹는 게 되게 안타까웠다고 해요. 맞아요. 사실 저만 해도 바쁘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뭐 삼각김밥이나 뭐 햄버거나 이런 거 되게 인스턴트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아, 좀 건강한 밥을 먹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물도 그냥 생수가 아니라 취나물 차를 내어주세요. 취나물 보통 우리 뭐 밑반찬으로 먹거나 밥 비벼 먹거나 그런 나물 맞죠? 맞습니다. 그 고소하고 약간 꼬릿꼬릿한 향이 매력적인 그 취나물인데요. 차류 우려 마시니까 중독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향이 우리 여름에 보리차 먹으면 자꾸 들어가듯이 계속 마시게 되는 그런 향이 있고요. 이게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염분 배출에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막 무의식 중에 쭉쭉 마셨어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을 빼야 해 이러면서. 이게 취나물차가 진짜 맛있었고요. 밥도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반찬도 또 매일 달라져요. 저는 깍두기랑 미나리 무말랭이 무침, 뭐 마늘종 건새우볶음 이런 거를 반찬으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반찬도 미리 계획을 다 짜놓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생산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애호박을 쓰려고 한다, 뭐 호박을 쓰려고 한다 하면은 이제 뭐 방이순 할머니 같이 농촌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아, 1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1년 동안 소녀방학관에서 나갈 그 반찬의 목록표를 쭉 짠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하다. 대단하죠. 정말 반찬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날그날 재료에 맞춰서 또 만드시나 보네요. 네. 그래서 되게 항상 언제 가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밥상을 받을 수 있고요. 리뷰를 보니까 뭐 고구마 순 볶음, 버섯 볶음, 멸치 호두 볶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반찬이 간이 강하지 않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정말 또 다른 메인 메뉴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장아찌 불고기밥 저는 이게 비주얼 쇼크였어요. 전 그냥 불고기 나오고 장아찌가 같이 나올 건가 보다 그냥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우리 제육볶음 같은 거 시키면 그렇죠. 따로 나오듯이 근데 너무 예쁜 플레이팅이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접시가 되게 동그랗게 넓은데 한쪽에는 부추를 다진 걸 놓고 한쪽에는 다진 불고기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새하얀 순두부랑 잘게 자른 김, 장아찌 이렇게 장식을 딱 해놨는데 접시가 딱 나오면 되게 예쁘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군침이 빡 도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색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먹는다라는 말이 뭔지 실감을 했는데 이게 정말 불고기는 이거 정말 고소하겠다 싶은 그 연갈색이고 부추는 정말 선명한 초록색이고 순두부는 이거 정말 담백할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흰색에다가 강렬한 까만색 김의 풍미가 있고요. 그리고 진한 갈색 장아찌의 그 짭짤함. 이게 장아찌가 무슨 장아찌인가요? 무장아찌. 나 완전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윤영 씨가 이렇게 막 플레이팅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이렇게 무슨 그림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맛의 조화가 한 폭의 명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좀 부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불고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밥하고 불고기를 비벼서 먹는 거다 보니까 좀 촉촉해지고 약간 뭉그러지는 것 같은 식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실 수 있는데 부추가 사이사이에서 그 식감을 정말 날카롭게 탁탁 살려줘가지고 한 입 한 입이 정말 즐거워요. 그 초밥 미스터 초밥왕 같은 만화에서 초밥 먹으면 뭐 생선이 살아 날뛰는 것 같다 이런 표현하는데 입안에서 불고기랑 부추가 막 살아 날뛰는 그런 기분이고요. 그리고 약간 양념이 짭짤해가지고 양이 많은데도 안 질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반찬 간이 좀 슴슴하다고 했잖아요. 반찬하고 같이 먹었을 때 간이 딱 맞아서 또 좋더라고요. 정말 먹고 싶어요. 정말 윤영 씨 설명 듣는데 약간 엄마가 해주는 집밥도 생각나고 그렇죠.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여기 이제 요일별 음식 소개해 주실 때 장아찌 불고기밥이랑 명란 비빔밥, 저는 이 두 가지가 딱 귀에 꽂혔었거든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장아찌 불고기밥. 두 번째 명란 비빔밥은 어떤가요? 네, 명란은 항상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제 명란 비빔은 김하고 쪽파가 사이좋게 반씩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김의 맛이 되게 강한 메뉴고요. 위에 노른자하고 명란이 슉슉 올라가 있습니다. 명란 같은 경우에는 알맹이만 따로 꺼내가지고 뭐 참깨랑 쪽파 이런 거하고 양념을 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안 짜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젓갈의 품질이 되게 중요한 게 좀 싼 젓갈들은 굉장히 짜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짠 것들도 있는데 네. 소금을 잔뜩 넣어서 염장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소녀방앗간 명란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느낌으로 젓갈을 딱 맞는 간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샥샥 비벼서 먹으면 그 노른자의 고소함, 명란의 고소함, 걔네 둘의 궁합이 진짜 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한 번도 명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엄마가 이걸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명란 젓이란 젓갈이잖아요. 어쨌든 네. 이게 젓갈이 굉장히 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소녀방앗간에는 짜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비싼 명란젓은 저염명란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안 짜고 담백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백명란 이런 것도 괜찮고 한번 그런 걸로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항상 반찬으로 젓갈을 먹는다는 거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슬프다. 그래서 오징어 젓갈 이런 것도 보통 뭐 어디에 김치 같은 데 넣어서 먹는다거나 이렇게 부재료로 쓰지 그걸 직접 반찬으로 저희 집 밥상에 올라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젓갈이 정말 바다의 풍미를 농축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란도 그중 하나죠. 저의 페이보릿입니다. 그렇죠. 윤영 씨 정말 연어, 명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맞아요. 명란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명란을 그냥 그 껍질째로 잘라가지고 네. 마늘, 참기름, 좀 참깨 이런 거 넣고 그냥 무쳐서 밥 반찬으로 먹는 것도 되게 맛있고요. 명란 파스타는 거의 이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술이 땡긴다 하면 명란을 참기름에 구워요. 그래서 바싹 구우면은 겉은 바싹 구워지고 안은 촉촉해가지고 술안주로 진짜 짱이거든요. 정말 아까 영화도 그렇고 오늘 맛집도 그렇고 정말 윤영 씨의 사심이 정말 잔뜩 들어갔어요. 리뷰에 명란 좋습니다. 네, 정말 아까 제가 명란 안 먹어봤다고 하니까 그 눈빛이 완전 헐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네, 그랬죠.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맛인가 봐요. 맞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 그리고 장아찌 불고기밥은 기대를 뛰어넘는 맛이고요. 어허. 산나물밥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때 산나물밥 다 팔려가지고 못 먹은 적도 있는데 어른들이 좋아하실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알 것 같아요. 뽕잎하고 취나물을 넣고 들기름하고 간장으로 간을 한 메뉴입니다. 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가면 정말 들기름이 고소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참기름보다는 배로 고소한.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고소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메뉴를 먹고 나면 정말 최고의 맛은 자연 본연의 맛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정직한 맛인데요. 흰 쌀밥에다가 나물 넣고 들기름, 간장 이것뿐이잖아요. 근데 정말 자연의 오케스트라, 대자연의 쓰나미 이런 느낌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건강한 맛이 나는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요? 그분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정말 맛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궁금하고 가고 싶어요. 좋다. 같이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정말 생각해보면 도시 생활하면서 외식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정직한 맛의 밥상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다 좀 자극적이고 진하고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음식들이 많은데 아 정말 내 몸이 어느새 이렇게 강한 맛들에 되게 지쳐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우 진짜 맞아요. 특히 윤영 씨나 저나 지금 자취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밖에서 먹을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아유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정작 또 다 먹고 나면 엄마 집밥이 또 그립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아마 그래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갈하고 깔끔한 엄마의 밥이 그리워서 일 것 같아요. 완전 동감합니다. 이게 정말 소녀방학과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향수나 허전함, 지친 속을 다 달래주는 그런 밥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인테리어도 되게 정말 심플하고 깔끔해요. 그래서 눈까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고 속이 개운해지는 솔직하고 정직한 밥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그릇 싹싹 비우고 나면 되게 행복한 느낌이 되는 그런 맛집인 것 같아요.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매일 11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3시부터 4시 반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혼자 자취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네. 여기는 뭐 혼자 가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게 마련돼 있나요? 있습니다. 아, 정말 바람직하네요. 꼭 아주 좋은 곳이죠. 정말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또 정직 하기까지 한 그런 밥상 오늘 윤영 씨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마음과 몸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꼭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소녀방학관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영화는 스타트렉 비욘드였는데요. 우주나 외계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에 대한 영화이고요. 미지의 우주를 밝히기 위해서 항해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본질을 탐구하게 하는 그런 여정을 그리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인간과 삶을 예견하는 그냥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사이언스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인데요. 무료한 일상의 별똥별 같은 재미를 즐기고 싶다 하시면 이 영화 추천드리겠습니다. TV와 밥상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는 스타트렉 비욘드의 주제가 스트레치 앨범 띄워드릴게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